남조선 뉴스 1에 의하면 남조선의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8일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의 7시간 행적 관련 문서들을 공개할 것을 기록원에 요구했습니다. 또한 단체는 일본군 송노의 문제 합의, 사드 운용 비용 부담 등과 관련된 문서들도 공개할 것을 주장했습니다.